11일 남조선 신문 한겨레가 2014년 초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있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남조선 강점 미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체결하고도 이 사실을 감춘 박근혜 패당의 죄악을 폭로 단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13일 박근혜 집권 시기에 벌어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괴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괴뢰 국무총리실에 들이댔습니다.